이 시간에는 놀이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밤하늘의 별이요.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는 단기를 사랑하니. 율동의 붉은 단기 아침 해와 같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원수님 곁에는 인민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불타는 그리움 끝없습니다. 이상 놀이 뷰곡 보내드렸습니다.